남조선 인터넷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경상북도 송주군과 김천시의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서울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사드 배치 철회 송주투쟁위원회와 사드 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송주송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 배치 조지 전국행동,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이 참가했습니다.